태양절의 저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민주공고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네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영생불멸의 주체 사상을 창시하시고 20성상의 항일혁명 투쟁과 3년간의 저국해방 전쟁, 전후 미제와의 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을 비범한 사상 리런과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희세의 위인 만민의 어버이로 칭송했습니다.